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석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대성원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大家好，我是主播邵杰，很高兴又见面啦。 와, 오늘 날씨 진짜 따뜻한 것 같아요. 성원아, 어제 몇 시에 잤어요? 성원이 진짜 늦게 자요. 보통 한 3시, 4시? 3시, 4시 자요? 네. 그래서 간이 안 좋은 거는 유전보다는 이제 후천적인 게 아닐까. 맞아, 그런 영향이 큰것 같아요. 진짜 왠지. 되게 늦게 자고. 송은 有那个肝炎，就是肝炎。然后他说是从小他出生的时候就从他妈妈那边就是有这样的一个遗传基因，但是他的室友他还说是因为他其实每天晚上都很迟睡，所以才导致肝不好。 그왜왜이렇게밤에늦게자요？ 어제밤에잠이 잘안 와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늦게 자고 늦게 약간 일어나면 계속 늦게 자게 되고 습관.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恶性循环. 그러면 다혜는 보통 몇시 자죠? 저는 다혜도 늦게 자요. 아, 그래서 3시, 4시 자는 거 알수 있는 아니에요. 거죠? 이건 진짜 모함인 게 저는 그래도 2시 전에는 자요. 엥? 제가 성원이 몇 시에 자는지 요즘 듣고 알았어요. 너 그래서 몇 시에 잤어? 그랬는데 나 4시에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근데 8시 반에 일어났대요, 그날. 그래서 눈에 다래끼도 났었어요. 늦게 자고 근데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8시 반에 일어난다면요. 그건 되게 드문 일이었어요. 그러면 보통 몇 시에 일어나죠? 보통 수업 1시간 전? 그러니까 수업이 보통 10시 반에 시작하거든요. 네. 수업 없을 땐, 근데 제가 어디를 갔다 오고 나서는 좀 그래도 일찍 일어나는 편. 옛날에는 막 12시까지 자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좀 일찍 일어나게 되죠. 눈이 떠져요, 늙었는지 이제. 他还爆料说，松文每天晚上基本上都是3点4点的样子才睡。然后，那我就问他说："你早上几点起？"他说："一般的话就是开上课前1个小时起床。那课一般是10点半上嘛，所以大概就9点半的样子起床。那如果没有课的时候，一般之前都会睡到中午12点。" 그래서성원이별명이이제대파고라고 알파고 알죠니로봇 어그 AI 인공지능. 근데 성원이가 이제 아프지도 않고 잘 늦게 자는데도 막좀잘 돌아댕기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아니라 로봇 같아서 이제 대파고라고 별명이. 刚才他还说"皮儿淼"，"皮儿淼"指的就是昵称的意思，他的一个别名啊，这样的意思。那 Sohn 的话，他的别名就是"대파고"，大家都知道那个 Alpago 吧，就是那个人工智能的机器。然后，因为 Sohn 他很晚睡，然后身体也很好，不会坏，所以大家都觉得他像机器人一样。然后，因为他是叫"대 Sohn" 嘛，他姓"대"，所以他的"皮儿淼"就是"대파고"。 혹시 언제부터 이렇게 악순환 생활 시작했었어요? 아, 그건 참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어렸을 때부터 좀 또래보다 늦게 자곤 했어요. 초등학생 때도 10시 이후에 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아마 고등학생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늦게 자지 않았나.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서 그때 그래서 늦게 자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잠이 안 와서? 저 이거 약간 알것 같은 게 밤에 인터넷으로 뭐 하면 재밌죠? 밤에 뭐 봐요? 아니. 그러니까 막 이제 낮에는 생활하느라 바쁘잖아요. 자기 시간이 없고 막 수업도 들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근데 밤엔 온전히 자기 시간이니까 그때 평소에 낮 시간에 못했던 걸 밤에 하게 되는 거. 과제도 있지만 이제 과제보다는 약간 다른 거. 인터넷 약간 서핑? 그쵸? 인터넷 쇼핑이요? 아니요, 그냥 인터넷으로 뭐 정보도 찾고 아, 뭐 서핑. 네, 네, 서핑. 좋아하는 가수 소식도 좀 보고. 그러다 누구의 보면 팬이에요? 저요? 박효신이라고. 박효신?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노래 잘 부르는 가수 있어요. 진짜요? 네. 진짜 잘 부르는 가수 그런 정도예요 어네진짜잘부르고 잘생겼고 아남자군요 네, 네몸도좋아요 성원이좀병적이에요 광팬광팬이네요 지난번에는박효신콘서트랑뮤지컬도두번보러가고박효신손도잡고약간좀위험해요 那孙文他很晚才睡的原因是因为白天的时候因为要做很多的事情嘛然后又要见很多的朋友啊或者是怎么样的就很少有自己的个人空间那到了晚上的时候他就可以上网冲浪啊然后看看他自己喜欢的歌手然后他特别喜欢一个叫做박효신的一个明星그렇군요박효신몇살이죠그가수는 박효신이요 네 37살이요 아37살매력적이다 언니혹시좋아하는가수있어요 저는좋아하는가수있는데한국에서한국가수중에는곽진넌알아요곽진넌그슈퍼스타 K 그남자좋아하고나머지는중국가수좋아해요 중국에아는연예인은주걸륜인것같아요 아 JAY 조재룬주걸륜그말할수없는비밀 네맞아요 아그래서그우리송은이는국화차많이마셔야되네요 그러니까요국화차를하나사야겠어요 여기많이마셔요여기와서아刚才在那个进入演播室之前我有给他们泡那个菊花茶就是菊花茶因为奶奶说喝那个菊花茶对肝啊对眼睛好可以降火然后就给他泡了然后我觉得很适合他 아이게제가보니까흥원씨가약간늦게씻어요근데그게씻으면잠이깨잖아요또새로정신이또맑아지는거예요맞죠 그쵸씻으면다시태어난기분이랄까 그러면 일찍씻는거 네일단일찍씻고그러면일단잠을한번그때깨면그때다시또약간하다가한2시에자는것때요그러면11시나12시전에씻어보는건어때요요즘약간좀그렇긴하거든요사실 松文的话，每天他洗澡就洗得很晚，然后洗完澡之后人就精神了，所以就更加睡不着了。所以我们就希望他十一二点洗完了的话，最迟两点睡。 빨리빨리씻으라고 이게진짜씻으면잠이깨요사람이그래서그런건데그래서일찍씻고두시까지그러면씻는거는12시안에요즘많이달라지고있어요진짜이거약간인증할게요작년에는2시에많이씻었는데 요즘에는좀12시전에씻고있어요그약간저를위한것도제가잔소리를많이해서 아송은他已经被我们说的不好意思了 내일찍자야죠 씻는건12시 12시 네그럼몇시까지몇시까지 자는건이제2시에자도록한번노력을 이거 지금 하고? 어? 이거 안 이어질까?